해서 누가 우시옵니까? 멀리 있어 보고 싶은 연인이 되어 거기서 누가 우시옵니까? 내가 바로 울려하는 그림자입니다. 못 잊게 생각나서 피고 지던 숱한 나날 구슬처럼 고인 눈물 네 따라 발끝 따라 온 밤을 적시어서 그것을 왜 모르시나 그것도 왜 시들어요 그것을 왜